내 조각 빼면 몰라 제이어말 큰 보탬이 펼쳐 있는 지름길 아닌 비둘기 니 꿈을 기울 right. 문제 뭐니 어머니 결국 right. 타주를 하러 가셨어 전화로 듣는 엄마의 목소리는 선명하걸 기억난 걸 그때 엄마의 향이 남이 내게 변화고 정말로 꼭 성공해야겠다고 결심한 걸 그다지 많아도 지금의 I do love Hey mama 이제 내게 기대도 돼 언제나 옆에 Hey mama 내게 아낌없이 주시기에 버틴 목격에 Hey mama 지나달래 믿으면 돼 웃으면 돼 Hey mama Hey mama 에어 Hey mama I'm sorry mama 하늘 같은 은혜 이제 알았어 mama 에어 Hey mama So thanks mama 내게 피와 살이 되어주셨어 mama Hello, mama. Hey, mama. Is it naked?